따라합시다.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 고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옷을 입지 않는 채로 무덤사를 오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로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동네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의 정체를 아시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향하여서 귀신아 내게 명하니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귀신아 내게 명하니 그 사람에서 나오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떠나가고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 속에 파하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나며 그 영혼이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귀의 정체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보시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첫째로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나체로 다닌 거예요. 그럼 나체로 다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집에 거하지도 않고, 여러분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신에 붙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본문 29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말씀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메어 있던 것을 부숴버리고 여러분 귀신에게 이끌려 광야로 뛰어나가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귀신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거라사인을 가끔가다 발작을 일으키곤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면 정상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고 비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이 발작을 일으키면 가족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발작을 일으키면 가정이 소란해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발작을 일으키면 여러분 서로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이 발작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신앙과 교회에 멍들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정신을 갖고 하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살인마 유영철을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영철이라는 사람은 무려 사람을 21명을 죽였습니다.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21명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사람을 죽일 때 망치로 쳐서 죽였습니다. 토막내서 죽었습니다. 토막낸 것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죽인 사람을 인육까지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청년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자기 앞에서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 오려오는 사람을 여러분 칼로 찔렀습니다. 그 사람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왜 사람을 찔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이 큰 구렁이로 자기를 덮칠라는 것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가끔가다 귀신이 가끔가다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킴으로 마귀는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중국적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베드로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우리 대적 우리 원수는 마귀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평생도록 원수는 뭡니까?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지금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잡아먹을 것인가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구들이 뭐라고 됐습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면 헷가닥 하는 거예요. 헷가닥 하면 여러분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블라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블라인드. Blind the mi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Blind가 뭡니까? 눈이 먼, 그 다음에 맹인, 눈을 멀게 하는 것, 어둡게 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 자체는 비정상적이고 더 나가서 여러분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상처를 받고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다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컴퓨전이 뭡니까? 혼돈, 혼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정신 상태가 혼란하고 정신 상태가 혼돈된 상태.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인들이 발광을 하는 거고 세상인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최초로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고 그다음에 하와는 어떤 유혹에 넘어갔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란 그 미명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변형시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최초의 마귀, 최초의 인간이 유혹에 넘어간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8절 길지만 여러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과 8절 다 같이 앞두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니라.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벌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베어 동산 나무에 사이에 숨은 지라. 여기 보시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미끼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미끼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미끼인 것입니다. 이번 첫 번째 미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게 코스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에덴 동산에 수많은 인간이 먹고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풍족하고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선악과냐는 거예요. 하와가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먹지도 말라. 그러면 죽는데요. 근데 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불신의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반드시 죽겠다고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불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와가 그 던진 미끼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5절과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동등하게 된다는 거죠. 동등 그 자체는 교만입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미끼를 물었습니다. 첫째,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력. 근데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남은지라. 이 생의 자랑 뭐가 작동했습니까? 욕심이 작동했습니다. 마귀가 던진 불신의 미끼와 욕심의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실까요?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만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풍족하게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불신의 미끼를 물은 바람에 그들은 있는 것 까지도 빼앗기고 말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땅을 갈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유혹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락과 게임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면 오락과 게임을 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욕심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박과 주식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면 도박과 주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불신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2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느 날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할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한 마귀가 이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에다가 하나님은 없다고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잠시 흘러갔습니다. 또 다른 마귀가 두 번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들이 그것도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아니라고 하겠느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그러나 인간에게 그것을 차차 믿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들은 모든 마귀들은 그 제안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에게 차차 믿겠다고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차 나중에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차 나중이란 말은 마귀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1번 나온다, 2번 안 나온다. 여러분, 안 나와요. 차차 나중에 나오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차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다. 차차란 말을 자주 사용하면 아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차는 아차의 미끼입니다. 아차 그때 집을 살걸. 아차 그때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만날걸. 아차 그때 잘 믿을걸.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차차 나주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작은 아버님이 당뇨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전도하였습니다. 동생 이제 예수 믿게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작은 아버지는 불교 골수분자였기 때문에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곧 당뇨로 죽을 것 같아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면서도 음식 조절도 하지 않고 술을 계속해서 마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몸이 아주 바싹 마르고 기력이 없어지자 그때 저희 아버지의 전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못 쓰면 교회를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는 힘이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남자분들이 어느 때 교회에 나오냐? 힘 빠질 때, 두 번째 기력이 없을 때, 셋째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냐고 미리 교회에 나온 게 축복이에요. 형님, 다음 일요일 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어 저희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다음 일요일 날 나가겠습니다. 동생, 다음 주는 꼭 나가야 돼. 형님, 제가 누굽니까? 한번 말하면 지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뼈만 남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미루는 것은 우리의 적입니다. 성도의 적입니다. 자꾸만 내일로 미루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이 시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고린도서 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지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우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혜를 받아라. 현재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하시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목적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영혼육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을 뺏긴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킨다. 영어 성경 보니까 디스트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트로이는 파괴하다, 없애버리다. 우리 존재를 파괴하고 없애버리는데 마귀가 있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만나면 안 됩니다. 영향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우리 영혼이 영육의 도둑질을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 나오는 사회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9월 27일 유명 작곡가이면서 가수인 돈 스파크가 필리핀 투약을 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마약류를 투약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필로폰과 마약을 하면 쾌락 호르몬, 도파민의 양이 수천 배에 증가하여 홍콩을 간대요. 어딜 가요? 어딜 가요? 홍콩. 그리고 사람의 청각이 여섯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시각, 촉각, 청각이 평상시보다 수십 배가 증가하여 사람이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9월 14일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해범 전 주인은 지난 1년 동안 피해자에게 351회에 걸쳐서 불법 촬영과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기하는 신당역 여러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징역 9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전 주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51회에 걸쳐서 불법 촬영과 협박 문자를 보낸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언론과 TV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은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정상적인 삶,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셔요.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 만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질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영육간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야지만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지만 하는 일이 나가도 잘되고 들어와도 잘되고 떡반죽을 만져도 잘되고 산에 가도 들어가도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던지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등등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던진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실까요? 오늘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며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3절, 34절 하도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가라 호수에 들어가 물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이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35절 합동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근심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실래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자 모습,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의 모습은 예수님 곁에 앉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난 증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가끔가다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생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자꾸만 내일로 미루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가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소유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